HUBS. 헙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헙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헙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헙스 브리핑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지난 10일 오전에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사건입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멕시코에서 판사를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계 기업이 받는 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4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제철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파이넥스 공장 타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삼파이넥스 공장은 연산 200만 톤 규모의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2014년 준공됐습니다.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연이은 신고가 쏟아졌고 일부 시민들은 폭발음이 수차례 들리고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며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유리창이 흔들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4시 5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51대, 인력 141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과 포스코 자체 소방서는 다량의 물을 뿌려 화재를 진화한 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2시간 10분 만인 오전 6시 37분쯤 초기 진화를 선언하고 이어 오전 9시 20분쯤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무자 8명 중 7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30대 남성 근무자 1명은 손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삼파이넥스 공장의 생산 물량을 다른 용광로로 대체해 전체 조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화재 피해를 복구하고 공장을 완전히 정리해 조업을 다시 시작하기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화재 현장 감식을 진행해 화재 발생 원인이 설비 문제인지 아니면 작업자 과실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밝힐 방침입니다. 해양경찰도 해양오염에 대비해 현장 예찰과 시료를 채취하고 기름 유출을 막는 오일 펜스를 이중 설치했습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잇따라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러시아가 전날 밤 우크라이나를 향해 145대의 샤헤드와 기타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어떠한 야간 공격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145대의 드론 중 62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기준 10일 텔레그램을 통해 10일 오전 약 3시간 동안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약 70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모스크바, 툴라, 브랴스크, 칼루가, 크루스크 지역 등 6곳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러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날 드론 70대 중 약 34대는 모스크바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모스크바에 가해진 가장 큰 드론 공격입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향후 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각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미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11월 12일 헙사이트에선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사건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내일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전해드린 오늘의 상식은 반음효과입니다. 다들 별자리 운세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혈액형병 성격분석을 읽고 나와 비슷한 점을 찾아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별자리 운세나 혈액형별 성격분석이 맞다고 느끼는 이유는 반음효과 때문이에요. 반음효과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성격 특성을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믿으려는 현상이에요. 반음은 고계단에서 사람의 성격을 맞추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단어랍니다. 우리에겐 영화 위대한 쇼맨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죠. 반음효과는 광고업자와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한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예령, 아나운서 강태영,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현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